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토록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화를 내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화가 났던 적이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는데 막았을 때 그때 이제 좀 화가 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좀 화를 내셨고 그 별다른 행동은 안 하셨죠. 근데 이제 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뭔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분노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세요. 되게 과격하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실까요? 저를 보세요. 네. 예수님이 이게 특이한 행동이란 말이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듯이 왜 예수님이 갑자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엉뚱하게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왜 이 동전 바꾸는 사람은 성전에 필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비둘기 파는 사람도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행동을 과격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게 왜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나무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 그 자기가 마땅히 나무로서의 그 어떤 역할,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겉은 나무인 것 같은데 겉은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은 그 뭐예요? 없는 비어있는 그런 형편의 나무를 저주한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이 겉은 좋아요. 지금 얘기했죠. 돈 바꾸는 거 이게 필요했다니까요. 비둘기를 살 수 있는 그 어떤 부스를 만드는 거 이런 건 필요했다니까요. 근데 겉은 그렇게 잘 되어지고 있는데 그 속은 비어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화를 분노를 내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좀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이 우리나라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 그렇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한 청년이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한 거를 가지고 열매 없는 나무, 박근혜 밑에 하야하라 뭐 이렇게 써가지고 나갔다고 하는데, 네. 그래 여러분들, 원래 대통령의 역할은 뭐예요?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의 국민을 위한 그런 대통령을 뽑아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 대통령을 뒤엎어야 되나? 참 여러분들 그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보고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런 것들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한쪽 편에서 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아,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행동을 하셨다. 말하기 전에 행동을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행동을 해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 잘못된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놓고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본문을 그렇게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데 쓰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편에서는 좀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겠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생각해요. 그렇죠? 사울은 옳지 못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한 번도 그 사울에 대해서 하야를 해야 된다거나 왕답지 못하니까 내려와야 된다거나 혹은 뭐 사울을 대적하는 어떤 무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아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걸 사람이 뽑았지만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이렇게 간섭하고 그것까지 뭐 내려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좀 묻고 싶습니다.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 게 맞는지. 그 옛날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있었을 때, 네,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수많은 그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면서 어떤 면에서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단 말이죠. 대부분은 좀 약간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이제 약간 진보적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본 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거는 이렇게 놔두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죽은 그 인물이 있습니다. 본 헤퍼라는 사람인데 그분도 진짜 되게 존경받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네요. 참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거를 대해야 되는가?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편을 딱 갈라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요,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는 길이라면 그걸 하는 게 최대한 뭐 막 살인이나 뭐 이런 암살 이런 거 제외하고 평화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내가 좀 힘들어도 수고를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을 하는 것은 그게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본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뭐 예수님이야 당연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화를 내는 게 당연하지만 죄가 있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분노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 정당성을 요구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최순실과 그 세력들이 한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말 열받아하고, 아 진짜 이게 뭔가 이제 진짜 무슨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요 어떤 그런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요. 모든 인간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정말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안다면 여러분들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이거는 어떤 한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 사람을 막 정죄함으로 나는 마치 아닌 것 마냥, 나는 잘 살아왔고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을 안 품어왔고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몰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진짜 가능하면 이 힘이 있고 권력 있고 그 어떤 그 명예가 있는 자리를 기독교인들이 잘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았지? 그걸 원하는 누구야? 알았지? 너일 거야 아마, 그렇지?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권력을 잡고 힘을 잡으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중세사가 확실히 보여주잖아. 중세 교회가 세상을 다 쥐락펴락했을 때 세상은 암흑기였다고, 암흑기. 그러니까 뭐 제발,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뭔가 우리를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그런 자리에 주셨다면 좀 그거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하고 하면 되겠지만 좀 바라지 마세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잘해보겠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돼. 목사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누가 관장을 했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관장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에 이제 왜 돈 바꾸는 자가 왜 필요했냐면 그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반세길이라는 성전세, 반세길을 그 이 두 뭐야 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여러분 뭐라고 했어? 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1년 동안에 이 유대인 남자 성인은 성전이 돌아가도록 그 성전의 제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1년에 한 번 정도 반세겔의 돈을, 그러니까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의 이틀치를 성전세로 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세로 낼 때 그 은화는 좀 값어치 있는 은화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데나리온이나 다른 은화들을 요 성전 안에서 바꿨단 말이에요. 세겔이라는 그 은화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 똑같아요. 멀리서 짐승을 데리고 오면 짐승들이 힘들고 병 걸리고 막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돈으로 갖고 와서 돈으로 사서 바로 팔팔하고 아무 흠이 없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거, 그게 여러분 다 좋은 의도로 다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이런 제사 제도와 어떤 이런 환전이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이 환전을 하면서 그 환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커미션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꿔줬으니까 이만큼 더 이 정도는 수고비로 내야 된다 해가지고 받기 시작해요. 근데 그 환전비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게다가 이제 비둘기 파는 그 상인의 경우에는 여러분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져가는 예물이에요. 근데 그 비둘기가 성전 밖에서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오면 얼마가 되냐면 30배. 네? 30배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사서 해야 되는 거지. 자, 거기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이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 검열하는 검열관이 있습니다. 딱 보는 거죠. 보고 아, 안 되겠어. 새로 가지고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근처에 있는 거 사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딴 데 또 가서 사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커미션을 아니 그 폭리를 취하면서 그렇게 사고파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 정도였으니까 양이나 염소 더 큰 짐승들은 얼마나 그 가격을 막 엄청 불렀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검열관 그리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팔고 막 짐승 파는 사람들이 다 누구 가족이야? 다 대제사장의 가족들이야. 아는 지인들이야. 인맥이라고요. 나는 이 지금 성경을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순실이 있고 대통령을 딱 이렇게 끼고 최순실 자기에게 주변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통해서 막 착취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똑같아. 제사장이 하나님을 끼고 자기 가족 중심으로 자기 인맥 중심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이 똑같은 걸 보고 와 진짜 이게 참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 본문을 우리가 또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예수님 이때와 지금이 거의 2000년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와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2000년 전의 인간들이나 지금 2000년 후를 사는 인간들이나 변한 게 뭘까요? 우리가 나은 게 더 있나요? 사회가 과연 발전하고 있나요? 우리가 교육을 더 받았기 때문에 더 훌륭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은요 정말 똑같은 죄인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포장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뭐 옷을 화려하게 입고 외모를 아무리 꾸미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 있잖아요. 내 욕망을 위해 살고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낮은 사람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좀 보셔야 돼요. 최순실을 책망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먼저 보셔야 돼요. 나는 안 그래. 아니요 여러분들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다들 늦게 오든 진짜. 네, 진짜. 그래요. 분노하지 말아야지. 겉으로 예배가 잘 되어지고 있는데 그 안이 완전 비어 있는 그런 모습. 이 문제였듯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안타까운 것은 겉으로도 우리 청년들을 진짜 잘 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이 갈 때가 많아. 아니면 정말 속이 안 그러니까 나는 외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편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들 자세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다면 좀 예배 좀 일찍 나오고 좀 준비해서 나오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주신 그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이라고 하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언제 교회에 나옵니까?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수능이 끝났죠? 아마 수능 고3 돼서 기도를 시작했던 분이 수능이 끝나자마자 아마 기도를 끝내셨을 거예요. 네? 그 내년에 고3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년 1월 1일이 되자마자 1년을 또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한 거라고 믿어서 그렇게 나아가기보다는 그렇죠? 자기 소원을 가지고 자기 기대를 가지고 자기 바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조차 자꾸 이용하려고 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들의 끝은 정말 멸망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믿음에 진짜 참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왜 그래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흐트러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방이 지저분해지죠. 왜 그래요? 그거는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그렇게 가하게 돼 있어요. 그 흐트러지는 거 그게 막 내 방이 망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정해서 정리를 해야 돼. 방을 그래야지 깨끗한 공간에 살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보고 자꾸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조차 내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뭐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일단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까요? 강도가 뭡니까? 강도. 왜 뺐습니까? 그러니까 왜 자신의 이익을 구하게 되죠? 왜 남의 것을 뺏고 자기 이익을 구하게 됩니까? 자기 재미를 위해서 뭐 뺏고 힘들고 남을 괴롭힐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해요? 배부르게 살려고. 아, 배가 부른데도 강도짓을 한다니까 인간은? 왜 그래?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도짓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지금 자신에게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주어진 게 만족하지 않으니까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복된 거,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강도가 자기가 있는 게 지금 만족해, 완벽히 만족해, 그럼 남의 거 뺏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꼭 폭력을 써가지고 남의 걸 뺏어야지 강도입니까? 이 제사장들처럼, 제사장의 가족들처럼 그런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 그것도 강도의 짓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 주어진 상황, 주어진 삶, 그것들을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 풍성한 거, 이것을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보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직장을 갖는 것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 모든 삶이 지금보다, 지금의 내 삶이 불만족스럽고, 나는 더 있어야 되고, 마땅히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더 뭔가 많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라면, 여러분들, 그거 자체가 강도의 마음입니다.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겠지만, 거기부터 시작해요, 강도라는 것은. 네? 예수님이 남을 미워하는 거, 그게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 내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는 거,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 지금 나는 형편없다고 여기는 거, 그래서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삶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인간도 만족하는 인간이 없어요. 불만족스럽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족하니까 더 벌어보려고, 더 어떻게 인맥을 쌓으려고, 더 어떻게 스펙을 만들려고 하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이 뭐가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그것 때문에 열렬히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강도의 삶을, 네?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불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아, 이것밖에 안 되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것밖에 못해주는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불만족스럽다라면, 여러분들은 강도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내가 좋든 싫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그 교회의 모습, 그 참된 그 성전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칭호는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칭호가 그 단어가 그렇게 있는 이사야서는 그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최초로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맥락을 생각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갔다가 저기 솔로몬한테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저기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3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8장 33절부터 쭉 읽을 거예요. 43절까지. 네. 잘. 자, 솔로몬이 성전을 최초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최초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33절부터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들 쭉 보시 그 다음에 41절을 가봅시다. 41절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46절 보세요. 46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에 그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여러분 최초로 지어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가 다 뭐랑 연관이 있습니까? 다 죄와 연관이 있어요. 죄. 이 기도의 내용에는 자신들이 범죄를 했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 사하시는 그 용서하심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용서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용서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용서에 자기를 기대는 거. 그거를 의지하는 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재앙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재앙이 자기 삶에 일어난 어려움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 속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요, 아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더 나아져야겠다, 더 행복해져야겠다, 더 배불러야겠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나를 재앙에서 구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재앙을 가져올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46절 보세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솔로몬이 말하죠. 솔로몬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어떤 것도 구할 자격이 없는데, 사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받는 게 마땅한데, 그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했던 몇 가지의 종교 생활들, 선행들을 막 떠올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봉사를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수많은 죄들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했던 몇 가지 좋은 착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그걸 생각하고 빨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기도고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정반대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성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범죄함으로 내가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와 방불한 나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함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값지기 때문에 그 용서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41절을 보시면 그 이방인들이 와서 그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소리를, 소문을 듣고 주님을 부르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엄청 이상한 일이야. 왜 그렇습니까? 즉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지금 재앙을 내리시고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쫓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대.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이 이상한 이방인들이라니까. 원래 인간은 어떤 하나님이 좋습니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렇지 않죠.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다 잘되게 해주고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 나를 다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을 인간은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갔는데요?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고 실패케 하고 적에게 지게 하고 기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거예요. 룻기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네. 나오미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남편이 있었고 두 자식이 있었죠. 아들이 있었죠.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있으면 이 내 행복이 깨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기근이 없는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이민을 가는 거죠. 그 모압 땅에서 며느리 둘을 얻죠. 룻하고 나오미, 아니 나오미, 룻하고 오르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몇 년 지나자, 10년 정도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죽이세요. 자식 둘, 두 아들을 죽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남편이 죽었다. 여자에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 인생 완전 망한 겁니다.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아, 이제 나오미가 남은 이 며느리 둘에게 얘기하죠. 나는 망했으니까, 하나님 날 치셨으니까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너는 나 따라오지 마.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말고 니네 신, 니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오르바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가다가 어머니가 아 그 시어머니가 아, 날 망했으니까 따라오지 말고 빨리 가라. 몇 번이나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오르바는 갑니다. 근데 룻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머니,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죽는 길에 나도 죽을 거고 당신이 사는 곳에 내가 살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룻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얼마나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비참해졌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참하게 만든 하나님을 쫓아가겠다고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신을 버리고 나오미를 쫓아가겠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열왕기상에 나왔던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 룻 그 나오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들 참된 신앙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선택과 그런 나음이 절대 아닌 거지 아닌 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치셔서까지도 망하게 하셔서까지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룻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성전,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은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했던 그 건물 성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어, 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소원을 들어주는 부적이나 주문 정도로 내 기도 막 잔뜩 해놓고 뒤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나와 온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엄청난 대가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간섭하십니다. 마음에 어려움을 주시든 삶에 문제를 주시든 불편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의 절정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희생과 그 죽으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것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내가 누리는 그 모든 좋은 것들조차도 그 우연히 내가 뭐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누려지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아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인 우리들을 위해서 강도가 되셔서 강도들 사이에서 좌우편에 좌편 우편 강도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은 강도처럼 그 십자가에서 강도인 우리를 대신해서, 진짜 강도인 우리를 대신해서 한 번도 강도의 짓을 해본 적이 없는 그분이 대신 모든 멸망과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강도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정말 그 강도 같은 나를 위해서 대신 강도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뭘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강도라는 것을 알고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과 현실 앞에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뭘 기도하겠냐고요. 단순히 내 어려움에서 구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게 되죠.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편과 상황이 되어도 그게 여러분 참 신자고,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그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공동체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주님의 하신 모든 순종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 그분의 모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마음속 품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